36절부터 38절과 46절입니다. 먼저 36절부터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4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어제와 같은 제목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함께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치신 함께 가자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첫 번째 말씀드렸죠. 이 함께 가자라는 말씀은 이제부터라도 같이 기도하자라는 뜻이다. 함께 가자. 이 말은 지금부터라도 같이 기도하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치신 함께 가자라는 말씀은 기도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마다 자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함께 가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함께 가자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용서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제 모든 것을 내가 용서했다라는 것이죠. 늘 자기 곁에 두면서 함께 구속의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부르셨던 이 12명의 제자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내내 따라는 다녔지만 결국 고난받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배신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예수님의 공생애 초기 때 일어난 일이죠. 저는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절대 다른 데 가지 않고 예수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 보시면 공생애 말기 때도 이들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공생애 초기 때도 공생애 말기 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과 늘 함께 있겠다고 장담했던 제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홋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홋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도망하니라를 두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쳤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처참히 찢겨질 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기대했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세 번이나 깨울 만큼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셨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꼴도 보기 싫었겠죠. 3년 내내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복음 사역 감당하겠다 외쳤던 이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일 그때도 깨닫지 못하고 자고 있는 제자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모두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함께 가자. 용서하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죠. 여러분들, 원수와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용서하고 그들을 품었기에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함께 기도하지 못한 것,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지 못한 것, 심지어 자신을 버리고 모두 도망칠 것까지 다 내다보시면서도 이들이 언젠간 회개하고 나를 믿어줄 때가 오겠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가자 외쳐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늘 아버지께 충성하기로 맹세한 2015년의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에 혹시 이 제자들처럼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뭐하고 있느냐? 왜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외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 구속사의 말씀을 안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에 게을렀던 죄, 내 가정, 내 자녀, 내 사업체만 챙겼던 그 죄 모두를 용서하시고 지금 함께 가자고 이 시간 계속해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용서, 이 완전하신 용서에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는 가운데 찬송가 386장의 가사와 같이 힘차게 일어나 구속사 말씀을 위해 용감히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함께 가자라는 말씀, 이 함께 가자라는 말씀은 바로 당신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는 뜻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말씀의 세 번째 의미, 당신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일어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라고 말씀을 하시자마자 가룟 유다가 큰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7절 말씀 보시면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결국 예수님이 외치신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는 말씀의 실질적 의미는 바로 곧 불어닥칠 나의 십자가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니 함께 가면 무엇을 함께 지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함께 지자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러 가는 길이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 고난을 받으러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가운데 한 서기관이 찾아와 요청을 하죠. 예수님이 그것에 답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9절 말씀 보시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어디로 가시든지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한 서기관이 나와서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말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거처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 새들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거처가 없다. 즉 짐승들보다 못한 삶이 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좇겠다는 이 서기관에게 지금 예수님은 나와 함께 가는 길은 결코 영광받는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당신과 늘 함께 할 수 있는 참 제자란 어떠한 제자냐? 참 제자의 도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함께 하려거든 일어나 함께 가려거든 이 뜻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모두 예수님께 함께 받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은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을 통해 얻는 변화 영생의 영광,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 떵떵거리며 영원히 사는 그 영광은 고난 없이는 절대로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 그 터 위에 예수님과 함께 받는 영광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부터 예수님 당신이 당할 고난을 위해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실 때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네, 아멘,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며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따라 나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이 함께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외치신 함께 가자라는 말씀의 근본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은 너와 나는 쪼갤래야 쪼갤 수 없고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사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함께 가자라는 말씀 속에는 이제 다시는 우리 헤어지지 말자, 다시는 나뉘어지지 말자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과 절대로 헤어질 수 없고 나뉘어질 수 없는 것일까요? 그 분명한 성경의 이유가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머리이고 우리는 그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지체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는 사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5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의 지체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절대 우리는 예수님과 나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나뉘어질 수 없는가?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이기에 절대 예수님과 나눠질 수 없다. 세 번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사실이죠. 목자가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는 나뉘어질 수 없는 사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우리를 다 찾아오시겠다. 네 번째로 왜 우리는 예수님과 나눠질 수 없습니까? 성경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남편이요, 우리는 그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나뉘어질 수 없는 사이죠. 에베소서 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2015년도 우리의 삶이 정말 버려진 것 같고 홀로 있는 것 같고 혼자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옆에, 바로 우리 안에 절대로 나뉘어지지 않겠다,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예수님의 함께 가자의 음성이 늘 외쳐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반드시 믿으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시간 외치시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마침내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영광, 영생 변화의 영광에 마침내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찬송하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